그대 왜 날 사랑했나요? 그대 왜 날 떠나가나요? 돌아서는 널 보며 붙잡지 못하는 나는 가슴 아파 볼 수 없네요. 그대 왜 나 울고 있나요? 그대 왜 나 여기 있나요? 돌아서는 날 보며 어찌할 수 없어 하는 그대 왜 날 사랑했나요? 다시는 놀 수 없겠죠. 그래 잘 가요. 뒤돌아보지 말아주세요. 날 사랑해.